Hey, yeah. I don't know what it is, but this girl got me feeling all emotional. Let me tell you real quick. 빛바랜 데님 자켓처럼 느낌이 선언. 옛날에 좋아했던 노래 들린 것처럼. 널 보자마자 왠지 꼬가는 엔지. 어디서 본 것 같아 널 자꾸만 돌아봐. 난 조금 오래된 것들로 소개돼. 그런 게 좋더라, 어째다 좋더라. 보라색 안경 넘어 너를 get you, get you. 너와 함께 할 사랑은 retro, retro. 너무 쉽게 변해가는 것들에 어떤 기억들도 담기지 않아. Retro love, 익숙한 feel. 남들은 이해 못해도 우리 You and me, me and you. Get an emotional, emotional, more emotional. 이 시간에 덕질해도 비투지. 오직 우리 위한 history. Retro love, 익숙한 feel. Get an emotional, emotional, more emotional. 몇 번을 들어도 안 찔리는 음악이야.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지는 가치야. 무겁던 것들 다 춤출 땐 벗어나. Down baby down baby down down down baby. 내 몸에 밴 힘을 좀 빼. 긴장을 풀고 나를 따라 널 움직여. 오늘 밤 once again 둘이서 완성해. 어릴 적 Barbie and Ken. 우린 마치 오래된 film 너머에 아주 로맨틱한 연인들 같아. Yeah. Retro love, 익숙한 feel. 남들은 이해 못해도 우리 You and me, me and you. 같은 emotional, emotional, more emotional. 이 시간에 덕질해도 빛이지. 오직 우리 위한 history. Retro love, 익숙한 feel. 같은 emotional, emotional, more emotional. 시간이 너와 날 돕고 멈춰버린 것 같이 시선이 서로에게 고정되어진 그때 가까운 점 비춘 표정에 변환해줘. 널 보면 마음이 yeah. 유카레 내 몸이 내 맘이 이끌릴 특별한 거음. Retro love 익숙한 feel. 너무 emotional.